내일을 찾아가는 그 길 위에서 있네. 지쳐버린 그림자 말없이 서 있는 어둠. Ooh, my light. Ooh, my way. 이름 없는 바람 또 이끌려 찾아오네. 흩어져 버린 꿈의 조각 걷고 걸어 찾아보네. 스쳐 지나가 웃음 조각 이제 낯선 길에서. 낯선 길에서 메마른 나의 오늘 깊숙이 잠긴 어제 지워져가는 하루에 차오르는 그리움 나 이끌려 찾아오네. 흩어져 버린 꿈의 조각 걷고 걸어 찾아보네. 스쳐 지나간 눈물마저 이제 낯선 길에.